청자 모란넝쿨 무늬 주자 고려 12세기 국보 116호 모란넝쿨 무늬를 역상감 기법으로 표현한 주자다. 역상감 기법은 나타내고자 하는 무늬 바깥 부분을 상감하는 것으로 그릇 표면에 무늬를 가득 장식할 경우 번잡스럽게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됐다. 위쪽 박에는 구름용 무늬를 흑백으로 상감하고 주둥이 부분에는 연꽃잎 무늬를 돌렸다. 표주박 모양의 주자는 중국의 당송 자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선의 흐름이나 각 부분의 비례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고려만의 산뜻한 조형 세계를 보여준다.